세계 언론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의에 찬 거짓 선전, 허위 날조를 일삼는 소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. 체스코 인터넷 신문 브루스 제이옵스카 브라보다는 소방 언론들이 조선에 대한 허위와 날조로 엮어진 비방 선전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안 받침할 만한 그 어떤 증거 자료도 없다고 했으며 러시아의 인터넷 신문 신동방관찰은 조선의 현실을 비난하는 소방 언론의 비평가들도 조선에 집 없는 사람과 문맹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캐나다 세계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소방 언론들이 아무런 꼬리낌도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조선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날조설을 퍼뜨리면서 행성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하는 글이 실렸습니다. 베네수엘라 신문 디아리오 델 오리노코는 무료 교육제,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조선은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누구나 조선에 가보면 미국과 소방의 선전이 거짓임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